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미국연구소 연구사 정남효기 13일 미국의 무분별한 제재 책동은 파국적 후과를 불러올 것이다 라는 제목의 론평을 발표했습니다. 론평은 6.1 미 행정부가 우리 공화국의 최고 전엄을 악랄하게 중상모독한 인권보고서와 특별제재 대상 명단 발표 노름을 벌려놓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나라 지도부들에 대한 당국자들의 폭언과 외교적 실언이 특히 많은 것으로 유명했던 부시 2세 행정부조차도 우리의 운명의 전부인 최고 전엄을 직접 겨냥해서 미국 국내법을 발동하는 상식밖의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런형은 오바마 행정부가 우리의 최고 전엄을 모독해 나선 것은 저들의 대조선 정책의 완전 실패를 자인한 것으로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런형은 미국의 도발적 제재는 거의나 영 수준에 있던 조미 관계를 더는 헤어나올 수 없는 미궁 속에 끌어들이고 조선반도 정세를 긴장 격화의 악순환으로 더욱 도미는 새로운 시발점으로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도발이 극도에 달하고 조미 간의 오직 힘에 의한 결산만이 남은 오늘의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국가의 최고 존엄과 리익을 수호하기한 새로운 강경 조치들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고 있다고 하면서 런평은 미국의 잘못된 선택으로 초래되는 모든 재앙은 고스란히 미국의 머리 위에 들씌워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